속에 보는 내 고향 그리워 그리워 한없이 가고파도 못 가는 마음 괴로워 괴로워 어릴 때 뛰놀던 고향 산천아 지금은 나만 홀로 파양 있네 외로워라 외로워라 외로워라 흐르는 세월 속에 쌓인 고향 친구들 지금은 나만 홀로 태양에 있네 외로워라 외로워라 외로워라 고향 친구들 지금은 나만 홀로 태양에 있네 외로워라 외로워라 외로워라